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이미 잊어버 무거워진 어깨 내게 보이며 미워하지도 못하게 막아서 너 따가게 스치는 새벽에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 Thank you.